여러분들의 주인이 지금 어딨니 마미야 열려라 참깨 소리북한 장 넘겨야 할 때 열쇠는 너가 지고 있으니 너만 오면 준비 끝나 함께 떠나 피크닉 초콜릿 캔디처럼 나를 녹여 애타는 내 맘을 놀려 신비한 걸 너 우동아 속에 사는 걸 꿈에서 만났던 것처럼 매일 밤 기다렸어 운명인 걸 너 사랑하는 내 몸이 스치면 내 시간은 멈춰버려